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서거 다섯 돌세 점하여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승관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서거 다섯 돌세 점하여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승관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오전 9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환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음없는 경모의 정이 타넘치는 저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타양궁전은 숭음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서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 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러농초기군 영위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러농초기군 영위위병대 대장이 영접포거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영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단계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빨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승관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순간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 보존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